최근 조선 사이륙 만화 영화 촬영소에서 륙사 만화 영화 고주몽 1부부터 10부를 새로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만화 영화는 고주몽이 고구려를 강대한 나라로 일떠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창작된 1부부터 10부까지에서는 고주몽이 자기가 태어난 부요의 환멸을 느끼고 부요왕궁을 탈출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